동화 한국어 버전 늙은 술탄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내 그리고 아기와 함께 사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술탄이라는 믿음직한 개를 키웠는데 술탄은 늙은 데다가 어떤 것도 물지 못할 정도로 이빨이 빠져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가족과 가축을 보호할 수도 없었죠. 아무래도 내일 술탄을 숲에 버려야겠어. 이제 너는 쓸모가 없잖아. 아내는 술탄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켜줬잖아. 오랫동안 우리 모두를 돌봐준 거라고. 그러니까 술탄의 노년은 우리가 돌봐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제 이빨도 다 빠진 데다가 도둑도 무서워하지 않으니 이제 연을 끊어야지. 술탄이 우리를 보호해주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먹였던 것도 생각해야지. 난 이제 쓸모없는 개에게 돈과 음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집 앞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던 불쌍한 개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이런, 주인님은 내가 쓸모없어졌구나. 유기견이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야겠어. 일단 늑대한테 가서 상의해봐야겠다. 저녁이 되자 술탄은 친구인 늑대를 만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 불평했어요. 이런, 그거 정말 안 됐네. 하지만 슬퍼하지 마. 너의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면 되잖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뭔데? 뭐냐고? 잘 들어봐. 내일 이른 아침이 되면 이 주인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잖아. 그때를 노리는 거야. 게다가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테지. 언제나 그랬듯이 부부는 일하는 동안 아기를 그늘에 눕혀놓겠지. 그땐 네가 할 일은 아기 옆에 누워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나타날 거야. 그 다음은 알지? 늑대가 생각한 계획은 흥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술탄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농부와 아내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고 술탄은 아기 옆에 누워있었죠. 그때 계획대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지금 온 거야? 이제 뭘 하면 될까? 찢어. 늑대는 바구니를 물고 도망쳤고 이를 본 술탄과 부부는 놀랐어요. 늑대의 행동에 놀란 술탄은 멍멍짖으면서 늑대를 쫓아 숲으로 향했고 이를 본 부부도 그 뒤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기다려! 지금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늑대는 깊은 숲속까지 가서야 멈춰섰어요. 그 뒤를 바짝 쫓아온 술탄은 늑대에게 화를 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기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잖아. 아기를 해치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네가 아직 좋은 개라는 걸 주인 부부에게 보여주려던 거라고. 이제 바구니를 물고 부부에게 돌아가서 누가 아기를 구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너에게 고마워할 테니 널 버리지 않겠지. 상황이 바뀌는 거야. 너는 다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고 부부는 너를 다시 성심성의껏 돌봐주게 되는 거지. 늑대는 아기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술탄이 잘 되길 바랐어요. 정말 고마워. 네가 내 목숨을 구한 거야. 주인 부부는 비명을 지르면서 숲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술탄이 아기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죠. 우리 술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아기를 구한 데다가 아직도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증명하는구나. 농부는 정말 기뻤고 술탄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직도 술탄을 버리고 싶어? 술탄 미안해.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빵을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해. 집에 가면 당장 술탄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빵을 구워줘. 안 씹어도 될 만큼 말이야. 그리고 침대에서 내 베개를 꺼내줘. 술탄이 편안하게 누워있도록 하자. 그때부터 술탄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는 술탄을 찾아왔고 모든 일이 다 풀린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술탄에게 이 일에 관해 보상해달라고 했죠. 다 너를 위해 한 일이니까 은혜는 갚아야지. 친구, 당연하지. 매일매일 내가 먹는 음식을 너에게 나눠줄게. 그거 말고 나는 내 음식을 챙겨갈 테니 너는 내가 네 주인의 양 한 마리를 물어갈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거면 충분해. 뭐라고? 그건 안 돼. 지금 주인님을 배신하라는 거야? 미안해. 그건 절대 안 되겠어. 더는 술탄을 설득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 늑대는 주인과 술탄 몰래 밤에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믿음직한 술탄은 항상 경계하고 있다가 늑대가 오면 바로 짖었기 때문에 농부는 큰 막대기를 들고 늑대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늑대는 물러나면서도 술탄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기다려! 넌 꼭 갚아야 할 거야! 다음날 아침, 늑대는 멧돼지를 술탄에게 보내 술탄을 숲으로 나오게 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늑대에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려는 거야? 당장 숲으로 와서 늑대에게 사과해! 너희 주인에게 흠씬 맞았잖아! 술탄은 늑대가 사과를 위해 자신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할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리 한쪽이 불편한 고양이만 늙은 술탄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둘은 함께 숲으로 들어갔죠. 고양이는 절뚝거리면서 걸었는데 걸을 때마다 아파서 꼬리가 일자로 쭉 펴졌어요. 너무 힘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 가엾은군. 네 도움은 절대 잊지 않을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늑대와 멧돼지는 술탄과 고양이가 오는 모습을 보고 검을 가지고 온다고 착각했어요. 사실 그건 검이 아니라 고양이가 길게 뽑고 있던 꼬리였죠. 맙소사! 술탄이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칼을 가지고 온 거지? 너를 제압하려는 게 분명해. 게다가 고양이까지 왔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엾은 고양이가 다리 세 개로 걷는 걸 보고 늑대와 멧돼지는 고양이가 돌을 쥐고 오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우린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난 그냥 숨을 내. 나도 숨을 내. 겁에 질린 멧돼지는 살금살금 나무 밑으로 숨었고 늑대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술탄과 고양이는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멧돼지는 육중한 몸을 다 숨기지 못했어요. 멧돼지의 한쪽 귀가 삐져나오고야 말았죠.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던 고양이의 눈에 멧돼지의 귀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찾지? 쥐다! 쥐가 움직였다고 생각한 고양이는 곧바로 달려들어 세게 물었어요. 멧돼지는 크게 울부짖더니 울면서 도망쳐버렸죠. 날 내버려둬! 잘못한 늑대는 나무 위에 있다고! 술탄과 고양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나무 위를 보았고 거기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던 늑대가 있었어요. 친구, 그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숨어있는 거 맞지? 늑대는 자신이 나쁜 친구인 게 부끄러웠고 술탄을 두려워한 것도 부끄러웠어요. 술탄은 늑대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늑대를 껴안았어요. 걱정하지 마. 난 친구는 해치지 않으니까. 늑대는 이날 큰 교훈을 얻었고 다시 술탄과 친구가 되었답니다.